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끝자락. 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아, 9월 24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네. 아자아자 힘내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줄은 모두 6개 줄마다 각자의 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줄이 조금만 이렇게 풀려 있거나 조금 더 조여 있어도 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율하느라고 연주자가 계속 줄을 이렇게도 조이고 풀면서 맞추죠, 음을. 특히 기타 줄은 온도에 민감해서 덥거나 추우면 음이 또 틀려집니다. 더우면 줄이 늘어나고요. 추우면 줄이 팽팽해지니까 음이 또 올라가겠죠. 사람 마음이 이 예민한 기타 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더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이 줄 맞추면 저 줄이 틀어져 있고 저 줄 맞추면 또 다른 줄이 틀어져 있고 아무리 맞춰봐도 자꾸 이렇게 음이 맞지 않는 소리가 날 때 꼭 마음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음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원래의 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비슷한 음을 계속 듣다 보면 원래 뭐였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첫 음을 그려보죠. 진짜 내 마음이 내고 싶은 소리가 뭐였는지. 첫 번째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박효신 씨가 부릅니다. 야생화. 그렇게 너를 또 한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렸던 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타임캡슐을 타고 싶을 때 가끔 영화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나 아니면 미래로 슝슝 날아가는 느낌.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인포플러스. 안녕하세요. 인포무비로 돌아왔습니다. 김명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타임머신 좋지요. 네, 좋지요. 네, 타임머신을 지금 당장은 탈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영화로. 영화로. 과거. 미래, 현재의 그러니까요. 다른 모습 또는 그러니까요. 감정이입을 상상으로. 통해서 네.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그럼, 시간. 네. 자, 인포무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 잠깐 영화를 보는 그 한 시간 반에서 한 두 시간 남짓한 그 시간이 네네. 뭔가에 집중하고 잠시 현실에 스트레스를 있고 네, 그 잠깐 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만들진 않기 때문이죠. 본인이 네네. 취향에 따라서 영화를 골라보기 네네. 시작하면서부터는 네네. 확실히 스트레스가 드래요. 네, 오늘도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아, 장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가 보다. 다양한 오늘. 것도 있지만 네. 목소리 왜 그러세요? 오늘 DJ가 싫어하시는 공포 영화로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뭐 남양 특집이에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북방구는 이미 그 여름을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을로 가고 공포 영화의 이제 시즌이 끝났죠. 그렇죠. 자, 이제 뭐 저희한테는 공포 영화의 시즌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이른데요. 조금 이르긴 해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북방구에서 네. 이제 상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도 이 따뜻해지면서 막 들어온 영화. 블레어 위치. 이거 좀 무서워. 이 공포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공포 영화를요. 왜냐면요. 블레어 위치를 제가 처음 첫 편을 이제 봤을 때 네. 그 색다름. 와우, 정말 색달랐거든요. 이 공포 영화의 획을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꿨다고 하나? 뭐 네네. 그런 거죠? 일단은 정확히는 이 공포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트릭이죠. 네, 일단은 그 전에는 고정된 카메라로 쭉 일반 영화 찍듯이 찍었었다면 요거는 핸드캠. 마치 이제 본인 그 주인공들이 들고 다니는 그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각적 한정. 맞아요. 이게 전체를 네. 절대 전체의 그 2인칭, 3인칭 시점에서 보이 보여지지 않고 철저히 비디오를 든 1인칭 시점에서 맞아요, 맞아요. 모두 보여진다는 시점. 이 카메라를 놓치거나 네. 또는 자기가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네. 그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이지 않는 네, 관객에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트릭. 네, 네, 맞아요. 네, 결국은 이런 그 푸드워킹이라고 하나요? 네, 네. 이게 막 푸드워킹으로 찍은 이 카메라 방식으로 그 영화 이 영화 블레어 위치 때문에 다른 영화도 그 영화들이 맞아요.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맞아요. 여기 무슨 네. 좀비 영화에서도 제가 얼핏 본 것 같고 이런 좀비 영화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SF 영화에서도 네. 차용을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 뒤로 다른 공포 영화에서도 이런 방식을 또 사용하기도 했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부분적으로 녹여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도 왜 좀의 어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나 아니면 접근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해석이 달라져가지고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물론 지금도 일반 영화 보고 나서도 해석을 다양하게 네. 하지만 특히 이런 식 영화에 대한 특징은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여지는 부분이 많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뭐 문제를 보는 것도 그렇고 영화도 이렇게 똑같은 스토리라고 해도 어떤 관점으로 딱 접근해야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쵸. 아 우리가 그걸 참 접근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글만 아우, 바꿨는데. 아우 와우. 저는 영화 한 편을 소개했을 뿐인데 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인생을 얘기하네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 참 이런 참 어이없게 유익한 프로를.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똑같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문제를 바라볼 그러니까요. 때 이제 어떤 이걸 해결 방식을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야라고 하는 거 하고 이 문제가 크게. 어떤 문제지? 네,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해가지? 하는 거하고는 네, 네. 이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그러니까요. 방법조차도 달라지고요. 아니 더욱 나쁘게 극대화시키기도 네, 하고요. 결국 나빠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잘 풀려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하고 네, 네. 그거는 정말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져봐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죠. 네, 관점이 전환을 해보라는 건데 이거는 공포를 더 극대화시켰다는 얘기겠네요. 이거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 목소리가 이렇게 깔리는 거지요. 아, 숲입니다. 네, 네. 블레어 위치라고 네. 하는 게 결국 마녀 사냥이라고 네. 하는 미국의 실제 있었었던 메릴랜드 지역의 그 이야기를 근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화도 네.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아, 실제 그 있었던 네. 사건을 배경으로 자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숲입니다. 숲 이름도 참 블랙힐 포레스트. 검은 언덕 숲이죠. 자, 네. 여기 숲으로다가 한 그룹의 네.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죠. 아, 이번엔 그래도 그룹이에요. 1편에서는 딱 둘이었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 돌아오지 네. 못하나요? 스포인가? 공포 영화잖아요. 네. 제가 공포 영화니까는 제가 뭐 말 그대로 스포기 때문에 제가 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네.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네.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머리를 못 감아요. 어우, 머리 감고 고개 들었을 때 머리를 그 앞에 숙이질 못하겠어. 그럴 때는요. 이쪽 네. 샤워장 쪽에서 머리 감으시거나요. 거기 엄청나게 감으시면 돼요. 머리 감고 봐야 돼. 이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의 그 후유증 네, 첫 번째 네. 화장실 가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머리를 감을 때 눈을 감기가 싫어지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봐야 돼. 네. 그 누가 이렇게 자기가 혼자 방에 있는데 불을 끈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 화가 나죠. 자다가 멀리서 들리는 그 원래 평상시 나던 익숙한 소리인데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왜 본다 네.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그렇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그럼요. 카타르시스가? 있죠, 있죠.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이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네. 어떤 쫙 긴장감이 딱 이제 배어 있다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탁 릴리치 되잖아요. 탁 놓여졌을 때 몸이 이렇게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살짝 편안해진 느낌이 있는데 긴장을 막 줘서 편안하게 일부러 하는 그냥 그게 놀이기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놀이기구 타는 동안은 우아가 우아 나 이것도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가 탁 내려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안도감이 이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을 쭉 뿜어냈다가 그거를 다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적응시키는 네네. 과정에서 느끼는 네. 그 살짝 뭐랄까 안도감? 저는 편안함? 지금까지 가장 무서웠던 건 전설의 고향. 그건 어려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다리 내놔. 그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그래? 다시 네, 몇 년 전에 그 리메이크에서 다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저걸 보고 왜 무서워했지? 아, TV 앞에서도 못 봤어요. 저는 마루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저희 아버지가 정말 미웠던 게 항상 아버지 뒤에 숨어서 보는데 아버지께서 야 가서 볼륨 좀 줄이고 와. 야 볼륨 좀 키우고 와. 라고 절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TV에서 멀찍이 봤던 기억나요. 예, 아빠 뒤에서 저도. 그럼요. 그 한국 방송은 또 그 여기 방송하고 달라서 중간에 선전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중간에 선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하고 보면 되는데 한국은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한 편이라. 아, 저 무서운 얘기하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아, 그랬군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자, 블레어 위치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네. Don't go to sleep without me. 아, 무서울 것 같아. 제목도 왜 이래? 네. 아니 영화 보고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노래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아, 좀 달래주시나요? 네네네. 공포감으로다가 긴장감을 풀지 못하십니까? 네. 아이들 프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영화가 네. 오 이것도 리메이크 영화예요. Pity's Dragon. 아 이게 뭐 리메이크한 거죠? 자, 기억 안 나요. 아, 이게 지금. 정확한 동명의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 똑같은 제목 영화 있었는데 네. 바로 숲속에 살고 있는 녹색 공룡을 네. 마치 정글북처럼 숲에 버려진 아이가 만나서 친해지고 아.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레스큐가 되지만 그 발견돼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 뒤로도 이 공룡하고 계속된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역시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네.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합성 영화였고요. 네네네. 뮤지컬이었었어요. 네. 그것도 나름 애들은 재밌게 봤었던 걸로 아, 기억하는데요.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일본 찾아서 보지 않은 분들은 네. 한국에서 따로 방송을 안 했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로조 래빗이라든지 이런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실사 합성 무비 같은 저번에 거를 말씀하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신기해서 이제 찾다가 이제 알게 된 영화였는데요. 그때도 녹색 공룡이었고요. 날아다니는. 지금도 녹색 공룡입니다. 아, 그럼 이게 좀 오래 원작이 좀 오래 전 거예요. 예, 원작 오래 전 거고요. 네. 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당연히 새롭게 또 만들어진 영화고 네.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거의 살아있는 듯한 아. 이 털을 후룩 날리는 멋진 공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공룡하고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이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나? 이 공룡의 좀 특징이 여기 머리 쪽에 털이 약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털이 있는 공룡. 지금까지 보통 공룡은 왜 뱀 비닐 같은 그렇죠. 공룡이 파충류 같이. 네, 파충류 그 공룡이었다면 이 공룡은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징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얼굴 쪽에 이렇게 복슬복슬한 털이 있는 아, 녹색 공룡이 나옵니다. 네네, 녹색 공룡. 자, 피트라는 꼬마죠. 네. 네, 피트라는 꼬마가 숲 속에 버려진 지 10년. 그 10년 동안을 혼자 버텨서 살아남았죠. 아, 이 늑대소년 같으네요. 꼭. 그러니까 정글북항이나 늑대소년하고 비슷한 설정을 갖고 있는데 네. 다만 그 상대자가 이런 곰 늑대가 아니라 네, 바로 공룡. 공룡이었다는 더 무시무시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네. 절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고요. 네. 네,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건 결국은 이 가족애와 우정, 그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이들 참 좋아, 공룡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참 좋아하겠어요. 어, 그럼요, 그럼요. 단순 여기서는 또 공룡이 그렇게 무섭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벌써 이제 그 예고편을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네네, 건데요. 봤어요. 예고편 보시면은 공룡이 꽤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좀 안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 하시는 거를 네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와요. 아.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분의 역할은 뭐예요?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네네. 거기에 딸이 있는데 딸은 레인저예요. 숲속을 관리하는 레인저. 근데 항상 이 레드포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숲속에 살고 있다는 녹색 괴물에 대한 전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 딸은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설정. 설정은 나오니까. 너무 뻔하죠? 네네. 자, 숲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를 네.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공룡이랑 친해지고 그 전설을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자, 그리고 그런 거를 부정하고 있는 딸. 자, 이 패밀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가족 영화네요. 네, 가족 네네, 영화. 따뜻한 네네. 가족 영화. 공룡이 나오는 이야기 네.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 있겠네요. 음악, 여기서 주제곡이고요. 네. The Something Wild by 앤드류 맥칸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맥칸이 부른 Something Wild라는 노래예요. 네. 네. We heard your mouth drawn. You had other plans to hang your hopes on. Every road that led you down felt so wrong. So you found another way. You've got a big heart. The way you see the world, it got you this far. You might have some bruises and a few scars, but you know you're gonna be okay. And even though you're scare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If you're lost out where the lights are blinding, caught and all the stars are hiding, that's when something wild calls you home. If you face the fear that keeps you frozen, chase the sky into the ocean, that's when something wild calls you home. Call is you. lights are blinding caught and all the stars are hiding. That's when something wild calls you home. If you lost that way, the lights are blinding caught and all the stars are hiding. That's when something wild calls you home. Home. If you face the fear that keeps you frozen, chase the sky into the ocean. That's when something wild calls you home. Home. 만나고 왔습니다. 드래곤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음악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잔잔히 네. 깔리는 바이올린 소리 참 좋네요. 좋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린지 스트링이 연주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 사람만 가지고도 또 네. 음악 프로를 하나 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네네네. 바이올린. 물론 이제 바이올린 연주긴 하지만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토벤 뭐 클래식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네. 또 완전 현대적으로다가 재해석한 바이올린 음악을 또 들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럴까요? 자, 다음 네.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 다음 영화는 짐승 이야기. 아, 짐승 이야기야? 짐승? 자, 짐승? 지금은 네. 이제 가족이라고도 불리우죠. 아, 펫. 펫. 네, 애완동물. 애완동물 이야기예요. 자, 애완동물. 네. 자, 그 집에서 먹을 용도로 말고 이 가족 용도로 키우시는 애완용이 있으신가요? 아, 얼마 전에 아들이 엄마 어떤 사람은 터틀 숲을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저 네. 거북이 키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고양이 누가 맡겨서 잠시 돌보고 있는데 저기 중국의 광주 쪽 가면은 고양이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따로 또 어디서 봤는지 엄마 터틀 숲을 누가 먹는다고 그러면서 아 그런 슬픈 이야기. 네네. 집에서 개 키우는데 어느 날 와서 저기 아. 보신탕이 알고 보니 개래 뭐 이럴 때 그 아이들의 충격감. 아 이것도 방송 불가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면서 네네. 자, 그 애완동물에 대한 그 다른 이야기, 다른 시각의 이야기 The Secret Life of Pets. 뭐 펫의 이중생활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보면 진짜 그게 정말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아, 한국 제목을 혹시 그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펫의 이중생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솔직히 한국 제목까지는 그 확인을 못했지만 예, 그 말 그대로 이 주인이 떠난 집에 남겨진 그 펫들의? 애완동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이제 그리면서 또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제 말썽이 이제 막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해 가고 네네. 여기서 사람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지? 옛날에 그 토이스토리 시작했잖아요. 네네, 옛날에 네네. 저희 아들이 그걸 보고서 학교 가는데 레고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가는 거예요. 너 뭐하니? 아, 내가 없을 때 뭐하나 보려고요. 그렇게 대놓고 설치하면 안 움직입니다. 몰래 설치해야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찍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찍었구나. 그래서 못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애가 갑자기 살금살금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너 왜 그래 자다가 엄마 지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났어요. 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네네.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게 바로 애완동물이 그 거북이가 네. 그 레스큐하러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이것도 아들 이거 보고 나면 또 그러겠네요. 한참 또 찍는다고. 그 한참 또 찍거나 아니면은 그 GPS를 달아서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고 할지도 몰라요. 네네. 네, 그러나 이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아, 그래요? 카메라 설치하면 그 사각지대에서 GPS 설치하면 그거를 살짝 딴 데다 묻어놓고 그러니까요. 활동을 할지도 발견되지가 몰라요. 발견되지가 않죠. 네. 아, 자, 얘네들이 지금 벌써 수백 년 동안 네네. 이 정치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만들었고요. 네네. 네, 그 이 동물의 주인공은 멍멍이. 네, 우리 개 한 마리가 나오고 주변에 다 나와요. 토끼, 새, 고양이. 아. 고양이는 좀 빼낼 수가 없겠죠. 네네네, 그 맞아요. 지금은 일단은 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범위가 저 뭐 진짜 10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고양이계 정도의 만약 그 그렇죠, 한, 그렇죠, 한 그렇죠. 있어, 이게 네. 그 정도로 제한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온갖 진짜 두 발,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날에서 살지 않는 짐승을 가져와 키우다가 그거를 다시 그 자연에 풀어놓음을 해가지고 그 자연이 훼손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그렇죠. 잘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네네. 노력하고요. 근데 몰래 갔다 이렇게 뭐 저 거북이 같은 게 방생한다든지 네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펫은 소중하니까요. 네. 저희 자연도 소중하니까요. 네. 네. 잘 지켜주면서 네, 이 영화 이렇게 자연 친화적 얘기는 아닌데 그린피스를 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자, 우리 동물 이야기를 또 재밌게 다른 시각으로 참 독특하게 터치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소개를 드립니다. 전 이거 봤어요. 너무 언제 또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봐도 정말 이야기 흐름이 네네. 굉장히 긴박하고요. 네네. 지루함이 없고요. 네. 이게 벌써 이 시간이 흘렀어 라고 할 정도의 스릴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입 좀 다물고 보세요. 가다 입을 헤이 벌리고 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화. 네네. 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영화 그 소개드리면서 노래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 영화는 Welcome to New York. 뉴욕.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러요. 뉴욕, 뉴욕. 뉴욕. 네. It's under codes. Everybody here wanted something more. Searching for a sound we haven't heard before. And it's the welcome to New York. It's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to New York. 이제 애니메이션 두 편. 이거는 제가 보고 온 거라 그런지 더 친숙하게 들리네요. 네. 제가.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흔히 영화나 네. 그 애니메이션 접해서 알고 있는 뉴욕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뉴욕 비개풀. 네. 뉴욕 유의 비개풀인지를 한번 뉴욕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뭐 왜 그렇대요? 모르겠대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네. 네. 다 할 순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영화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딱 봤을 때 네. 어? 그냥 리메이크 또는 그 영화를 다시 상영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워낙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뭘까요? 브리지 존스. 여기까지 아, 제가 아마 제목을 다이어리. 얘기하면 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다이어리가 나올 네네, 거예요. 네네. 예, 브리지 존스의 다이어리. 이번에는 아. 다른 제목으로 돌아왔죠.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 아, 그래요? 나이도 있다 보니. 어, 그럼. 배우는요? 배우는 똑같습니다. 배우는 여배우는 그 린데 젤웨거가 그대로다가 네네네. 있고요. 남성 배우가 한 분이 바뀌었는데요. 네. 일단 콜린 퍼스는 그대로 유지가 아, 되시고요. 나오시고요? 아유 주름이 늘었어요. 근데 아, 그리고 그렇죠. 저도 늘었어요. 웃는 네. 주름은 참 예뻐요. 자 다음 다른 배우로 다른 배우가 휴 그랜트가 이제 그 이번에는 출연하지 않고요. 다른 배우가 이제 출연하는데 패트릭 댐스. 댄지, 아~ 예, 패트릭 댄지라고, 네네네네네. 네네, 어우 잘생긴 배우 한 분이 네네. 이렇게 따로 또 휴 그랜트를 대신해서 출연해줘서 아 이분이 혹시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왔던 그런가요? 맞죠? 네 맞아요. 어쩐지 얼굴이 익숙해서 아 유명한 분이죠. 얼굴이 굉장히 친숙했어요. 어디서 봤다 했다. 아, 봤다 했어. 아 그분이 나오시는군요. 아, 그 수염 덥수룩한 아 잘생기셨죠. 그렇구나. 네네 역시 잘생기니까는 여자분들이 쉽게 기억하는 그 패트릭이 네. 조인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는 아. 성공한 사업가로 나오고요. 네네. 바로 이 주인공 여자분하고의 이 브릿지 존스하고의 썸씽을 갖는 그 하룻밤의 썸씽을 갖는 어떤 중요한 역할로 나오죠. 아 그래요? 네네네. 자 일단은 뭐 이 콜린 퍼스도 나이를 먹었지만 여기서는 네. 또 이 이 첫 편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에요. 아 그래요? 같은 오랜만에 일이세요? 돌아온 남자친구 정도의 아, 설정.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두 남자의 양각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삼각 아닌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삼각 아닌 삼각관계면서. 네. 좀 더 센세이션을 주고자 바로 브릿지 존슨을 임신을 시켜버리는 설정. 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기일까요? 아, 그래서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군요. 네, 그래서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와 저는 사실상 이 브릿지 존슨가 돌아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다가도 그러네요. 정말 반가운 게 반가우네요. 그 전에 있었던 정말 현실에서 먼 사랑 이야기의 그 영화들을 봐왔. 썼다면 바로 이 브릿지 존스의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현실감 있는 사랑 얘기가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자 배우는 모르겠는데 아, 남자 배우도 약간 그렇긴 하죠. 특히 여자 배우의 경우 진짜 네네. 현실감 있게 정말 현실감 있게 그 몸매, 얼굴에 그래서 그 바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여배우상도 이제 받았었던 거고. 네. 네네네. 나중에 아카데미상 받으러 올라오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 같은 사람이야. 라고 놀랄 정도로 맞아요. 기억나요.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신을 했었던 걸로 제가 네네네.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뭐 고생하고 막 해서 뭐 왕자랑 결혼해서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있을 법한. 정말 있을 법한 우리 옆에 이야기를 정말 다른 시각으로다가 네. 이렇게 그려줬었던 네, 네, 네. 그 영화였었기에 네. 그게 정말 머리에 남고 지금도 회자되고 툭하면 TV에서 틀어주고 이제 그런 영화가 됐죠. 그래도 지루하지 않은. 그러네요. 첫 번째 소개시켰던 공포 영화의 또 그 패러다임을 바꿨던 네. 그런 영화. 블레어 위치 네. 같은 또 하나의 어떤 정말 이 사랑 로맨스. 이야기에 네, 로맨스 이야기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그러네요. 영화. 그 영화가 무려 네. 12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죠. 아, 12년이나 됐어요. 12년. 와우. 오래됐네요, 진짜. 이거 극장에서 보신 분들 많죠? 네. 우와. 우와. 네. 벌써 시간이 훅 지나서 네. 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하지만 스크린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여배우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 맞아? 라고 놀랄 정도의 모습으로. 왜 그럴까? 남자 배우들만 늙지 왜? 이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네. 여기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자들의 화장품은 남자들의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 아닐까. 요즘은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 화장품 많이 쓴대요. 많이 써요. 제 주변에도 한 둘이 있어요. 네, 뭔가 화장품 냄새가 나서 뭐지? 그러면은 그 여자 화장품을 바르고. 네네네.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게 나쁘게 안 보는 게 아, 관리인데요. 그럼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일도 잘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일을 참 꼼꼼하게 잘하고. 아, 확실히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일도 네. 티가 좀 나는 그런 건 아, 있어요. 그래요. 관리 네. 잘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예외는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박사님들 뭐 우글우글한 그 연구소에서는 그분들은 일은 잘하지만 자기는 절대 안 관리한다는. 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이런 적이 있는데 네네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아, 순수하시고 네, 순수하시고 네. 꾸미지도 않고 이게 흔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어우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다니지만 일은 정말 잘하는 네네.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것도 있지만 네. 네. 일단 평범한 삶 속에서 제가 네.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 브리지 존스 이야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에 너무 많죠, 반가워서 많죠. 네, 오늘의 영화로 제가 또 들고 왔어요. 네, 저는 그 마지막 그 눈 내리는데 그 장면 기억나네요. 아, 지금은 그렇군요. 하여튼 마지막 장면이 주로 네네. 잊혀지지가 않죠. 네네네. 영화가 또 끝나기 직전에 또 이렇게 어떻게 끝나나 이런 또 그 긴장감도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속옷바람에 저는 하여튼 그 영화에서 참 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많이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네네. 이런 장면들이 참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더 그 여자 배우를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사랑스러워요 정말 네. 그런 근데, 장면이? 그럼요. 왜냐면 너무 완벽해 보이면은 네. 마음을 아, 그 내가 들어갈 틈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영화 이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에서도 네네. 이 남자 그 패트릭이라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그런 네, 빈틈을 여기서도 넘어지고 때리고 실수하고 똑같습니다. 캐릭터 네네, 안 변했고요. 네, 아직 미혼이신 분도 참고하세요. 빈틈 있어야 됩니다. 인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네. 넘어져야 그래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세요. 네. 자, 이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 또 안 듣고 갈 수 없죠? 안 되죠. 자, 기대돼요. 영화 제목도요. 네. Still Falling For You. 뭐에 빠져 있을까요? 너에 빠져 있대요.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네. 잠깐. 자,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Fire and ice. This love is like fire and ice. This love is like rain and blue skies. This love is like sun on the rise. This love got me rolling the dice. Don't let me lose. Still falling for you. Still falling for you. Beautiful mind. Your heart got a story with mine. Your heart got me hurting at times. Your heart gave me new kind of highs. Your heart got me feeling so fine. So what to do? Still falling for you. Still falling for you. It took us a while. With every breath, a new day. With love on the line. We've had our share of mistakes. But all your flaws and scars are mine. Still falling for you. Still falling for you. And just like that, all I breathe, all I feel, you are all. I'm still falling for you. Brighter than gold. This love shining brighter than gold. This love is like letters in bold. This love is like out of control. This love's never growing old. You make it new. Still falling for you. Still falling for you. It took us a while. On the line. What if we both would need more? But all your flaws and scars are mine. So fly for you. 2년 만에 돌아온 브리지 존슨의 베이비. 네. 오, 좋았어요. 네. 꼭 봐야 되겠어요. 이건 꼭 보고 싶어요. 네, 또 보고 싶어요. 네, 근데 항상 오래된 이런 영화의 2탄, 3탄이 나오면은 기대가 보통 그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딴 분들도 아마 그런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꼭 있는데 네. 다시 1편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아, 다시 기억이 보면, 안 나잖아. 다시 한번 쫙 그거를 꼼꼼히 본 다음에 그거를 머리에 넣고 2편을 이제 다시 보러 가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이랬어. 이런 장면. 그,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특히 감독이 같은 경우에는 요 브리지 존스 베이비도 감독이 같아요. 어, 그 네.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이 복선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1편에 있었던 네네, 어떤 내용을 네네, 이렇게 네네. 또 가져가거든요. 좀 더 숨은 재미로 볼 수 네, 있죠. 네, 그걸 찾는. 아, 그래. 아, 네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말하든지. 어, 이 대사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맞아요. 또 세세한 재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1편을 복습하고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워하는 영화가 스타워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복습해? 저번에 스타워즈 네. 그 새로 7편 네. 나왔을 때 6편 다 봤어요. 정말요? 복습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머. 아이들하고 그때 일주일 반을 거쳐서 밤마다 이게 해서 아이들하고 6편을 다 봤던 기억이 그리고 마지막에 7편을 봤어요? 네, 봤죠. 아,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재미난 건 지금 아이들이 네. 그 6편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네. 오래된 영화를 저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성을. 그런 또 재미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니까 또 한 시대를 공유하는 네, 거네요. 네. 시대를 공유하게 돼요. 와.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 그러네. 시리즈가 길수록 큰일이네요. 네네네.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나올까 봐 되게 겁나요. 인디아나 존스 만약 또 나왔다 그러면 네. 그걸 또 1편부터 복습하려면 아이들아랑 아, 쉽지 않은데요. 네네네. 근데 다행히도 그 인디아나 존스는 옴니버스 영화라는 뭐 그러면 여러 편에 나왔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그렇죠. 007도 전혀 다른 이야기라 전혀 앞편부터 복습할 필요 없다는 복선은 필요 없죠. 조금 약간씩 스타워즈는 봤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다 이어진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중간중간 끊겨서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연결이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나왔을 때 앞부분 끊인 부분 연결하려면 전부 다시 봐야 되고. 아, 진짜 이런 아빠 만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어, 괴로워할 수 있어. 밤마다 아빠 잠을 안 돼. 봐야 돼. 저기 여기를 놓치면 그다음 이어지질 않아. 제가 저 사람 아빠라니까 말. 아우, 지금 우리 애들이 부러워하겠어요. 네, 네, 네. 한번 좀 방학 때 좀 보낼까요? 아, 다시 한번 또 6편을 다시 터트려 보는 7편이 됐어요. 아, 그 제가 장담하지만 8편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미리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시리즈 영화요. 참 이게 본다는 재미. 다행이네요. 한 다행히는 브리지 존슨은 앞에 한 편밖에 네, 없어요. 한 편밖에 없네요. 네, 보고 이게 또 보면은 재밌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자, 마지막 영화는 네. 제가 이제 그 이 여기 뉴질랜드에 그 개봉하는 영화만 이렇게 소개할게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한국에서 1위 하고 있는 영화는 뭘까 또 이렇게 한번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네네. 지금 한국의 예매율 1위입니다. 네네. 정확히 아직 그 관객 수로는 좀 아직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높진 않고요. 네네. 밀정 드디어 아, 밀정 공유 씨 나오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걸 이게 이제 개봉할 겁니다 네, 이런 맞아요. 소개를 했다면 드디어 저희가... 개봉을 해서 지금 아... 상영 중인 영화가 됐죠. 두 번 소개 잠깐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밀정 드디어 공유. 여긴 안 오네요. 여긴 안 올라. 아, 뉴질랜드 안 올라. 올 것 같아요. 올라. 왜냐면은 지금 부산역 들어왔었고 터널 들어왔었죠. 부산행. 아, 부산행 죄송해요. 어, 그 같이 했었던 서울역하고 계속 헷갈려요. 부산행의 서울역 이 사이드 영화인데. 네, 봤어요.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서울역도요? 네, 서울역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그 부산행의 첫 편에 네, 나오는 네. 뛰어드는 여자애가 네. 설명이 되거든요. 네, 저번에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찾아봤고 봤어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그런 너무 좋겠네요. 터널도 들어왔잖아요. 네. 어, 터널 들어왔어요? 터널 지금 상영 중인데요. 어, 그래요? 왜 소개 안 시켜주셨잖아요. 아이고, 지난주에 이제 타이밍을 놓쳤군요. 저는 이것만 듣는데. 아, 그랬구나. 아, 이거 죄송해요. 그 시네마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네. 몰랐어요. 자, 저 오로지 이걸로만 정보를 제니 음악카페 인포플러스 이벤트 무비룸만 아, 네. 그러셨구나. 정보를 취하기 아이고,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도리를 다 못해서. 아, 큰일 났네요. 네, 터널. 지금 상영 중에 아직도, 근데 솔직히 오늘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어요. 이게 상영된 지가 좀 몇 주 됐거든요. 왜 소개를 안 하신 거예요? 아, 요거, 아직도 많이 상영한다면. 네. 예, 벌써 지금 26일이 됐기 때문에. 네, 아직도 하는지는 꼭 확인해보고, 많이 한다면 꼭 보시고요. 네,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도록.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한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밀정이라는 영화도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좋겠네요. 한국에서 하여튼 1, 2위 하는 영화는 여기서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처럼 필름을 보낼 필요도 없이 디지털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밀정에는 당연히 송광호, 공유 두 배우가 굵직하게 그러게요. 나오고요. 여기에 정말 굵직한 자리로 이병헌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공유하고 송광호 공개가 되면서 이 의열단의 대장 역할로 나와요. 한지민 씨도 나온다면서요? 한지민 씨도 나오고요. 와우. 와, 그래서 굵직한 배우들이 쫘라라라. 진짜 이건 보고 싶네요. 네네네. 나오는 배우만 봐도. 특히 여기서 이게 이제 영화가 소개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알게 되지만 저는 송광호가 앞잡이로만 첫자로만 나온 나쁜 역할로만 나온 줄 알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또 그 숨어 있는 캐릭터가 또 있다는. 그러니까 이중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자세히 얘기하면은 또 너무 많이 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성향이 아닌데 여기 이런 모습까지 나온단 말이야라고 하는 또 숨은 이야기. 엄청 이런 게 또 공을 들였군요. 네, 물론 첩보 영화입니다. 일종의 첩보 영화예요. 네네. 형식은 일제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던 그리고 또 의열단에 그 폭탄 유입하려고 했었던. 실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로다가 각색이 되면서 여기서는 첩보 영화 중심입니다. 서로 정말 속고 속이는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속아주고 나중에 그거를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심리 변화의 복선 이 내용들 그게 이제 쫙 그려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와, 이게 참 요새 최근 들어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계속 쭉 연속해서 나왔죠. 저번에 소개시켜 주신 일단 덕혜옹주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아, 저는 못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 아예 그 영화에는 아예 부제목이 달릴 정도죠.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 잊혀진 이야기. 물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역사를 너무 많이 왜곡했다 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런 아픔을 겪은 시절이 있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렇게 희생돼 간 분이 있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에 좀만 집중한다면 영화의 그 재미를 위해서 각색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영화의 그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연히 밀정도 사실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치, 또 영화니까. 약간의 이제 영화를 위해서 또 이게 바뀐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재미난 거는 정말 생존했던 분들이 캐릭터로 나온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재미난 이야기죠. 아, 네네. 이게 또 기대되면서 또 터널 이후로 부산행 터널 밀정까지 오면 진짜 이게 또 남다르더라고요. 극장에서 영어 자막으로요. 영어 자막으로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게 한국에서 외국 영화를 한국 자막으로 보다가 여기 극장 갔더니 한국 영화를 보는데 영어 자막이 깔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참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거기다 외국인들이 그 자막을 보면서 웃어요.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화화 막 웃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말로는 안 웃긴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막으로 다 또 잘 쳐놔서 네, 네, 네. 그걸 보고 웃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이런 느낌이었겠다. 네네네. 가끔 좀 보면서 그 이제 그 영화니까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이 신경 쓰면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다 그렇겠죠. 한국에서야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도 것들, 여기서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쵸, 그쵸.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왜 저런 장면에서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걸 할까? 저기는 또 왜 저렇게 돼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네, 뭐 일반적인 게. 네네. 그럼 그런 게 신경 쓰면서 보이기는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으로. 예. 어쨌든 최근에 또 쭉쭉쭉 들어오는 것들을 또 재난 영화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부산행도 일종의 재난 영화네요. 그렇죠. 재난 영화. 하지만 그것도 SF적인 SF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현실적이지 않은 네, 네, 이야기가 네.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화부터 터널이라고 하는 또 이게 폐쇄 영화, 네, 네. 일단 재난 영화, 네, 네. 그리고 밀정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국의 역사를 그러네요. 한 배경으로 한 이런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또 솔깃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영화 기대되면서 네. 개봉되길도 뉴질랜드에서 개봉되길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네. 놓쳤던 정보가 있는지 보고 네, 있으면 터널 또 한번 바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느덧 이렇게 영화와 함께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갖고 저는 타임머신이? 벌써 네. 가야 할 시간이 됐고요. 그러네요. 저희도 여기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네, 마지막 곡으로 그냥 안 갑니다. 네. 저는 뒤에 뭔가를 남깁니다. 또 왜 또 갑자기 그러세요? 음악이라고 하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 네. 이 영화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깔렸었던 네. 음악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네. When You Are Smiling이라고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우와, 목소리만으로도 좋겠는데요. 좋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 비슷하네요. 네. 분위기 좀,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요, 한 번 더 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Yes, when you laughing, ba ba ba ba. When you laughing, yes,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But when you crying. Bring on the rain. So stop your sighing, baby, and be happy again. Yes, and keep on smiling. Keep on smiling, baby, and I hope.